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가요 수룡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리광호 작곡인 가요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온갖 고생도 낙으로 여기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우업적을 뜨겁게 칭송하여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이 땅의 찬눈비를 다 맞으시며 곧고 그러신 위대한 수룡님의 수천 수만리의 현지 지도의 길과 그 길에서 인민에게 베풀어주신 오보이 수룡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 바치신 온갖 심혈과 러고를 진실하면서도 소박한 음악 형상으로 감명 깊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오보이 수룡님은 베푸신 인덕을 봐도 쌓으신 업적을 봐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인 중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격조 높이 서술하면서 위대한 수룡님에 대한 우리민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충정의 마음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인민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일 큰 낙으로 여기시며 온 나라의 수많은 공장들과 농촌들을 찾으시어 기름 묻은 노동자의 선도 잡아주시고 험한 논두렁에 스스럼 없이 앉으시어 농민들과 농사일도 의논해 주시던 우리 수룡님은 정녕 동서고금의 역사를 다 둘러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자애로운 인민의 오보이시였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주제 사상적 내용은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는 선율 영상에 의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겨옵니다. 썰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동쪽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박으로 시작되는 첫 부분의 선율은 첫 번개서부터 밝고 흥칫나는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는 속에 오보이 수룡님에 대한 칭송과 흠모의 감정을 풍만한 소정으로 형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부분의 선율 형상은 밝고 낭만적이면서도 숭엄하고 웅심 깊은 정서를 안겨주는 것으로 해서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공장길 농촌길을 쉼 없이 걸으시며 우리민에게 사랑만 안겨주신 오보이 수룡님의 불멸의 업적과 수룡님에 대한 우리민들의 담없는 흠모의 사상감정을 꾸밈없이 순결하고 진실하게 형상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저수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선율의 둘째 부분에서는 첫 악단에서의 모석진행수법과 리듬적 대저수법, 둘째 악단에서의 폭넓은 8도, 6도의 음조조약들과 이강음의 적용을 특색있게 활용하면서 밝고 지향적이면서도 강렬한 정서로 발전하면서 수룡님에 대한 전인민적인 칭송의 감정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율 영상에서 민요 어음계 조식과 안땅 장단에 기초하여 선율을 전개함으로써 오보이 수룡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우리민의 담없는 칭송과 흠모의 사상 감정이 민족적 정서 속에 더욱 깊이 있게 안겨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요 수룡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불멸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룡님의 빛나는 생애를 높은 기술적 형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오보이 수룡님을 높이 모신 우리민의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해줍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그리움의 대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진용 작사 작곡인 그리움의 대화. 이 노래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에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오, 순환에 찬 우리 민족의 운명을 피바다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을 이 세상 가장 전업 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신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천만 군민의 한없는 그리움이 졸졸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천만 군민의 뜨거운 맹세로 승화시킴으로써 온 나라 강산에 차고 넘치는 그리움의 감정을 보다 진실하게 펼쳐보여주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로 된 선율은 이 땅 위에 굽이쳐 흐르는 그리움의 대하마냥 뜨거운 정서를 안겨주면서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의 감정을 졸졸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래는 우리 수령님을 영원히 못 잊어하는 천만 군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린 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으며 그들을 끝없는 그리움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더욱 간절해지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이 끝없이 흐르는 그리움의 대화 속에 우리 수령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